동화 한국어 버전 정글북. 옛날 아프리카 정글에 지혜로운 숲의 규칙 아래 모든 동물들이 살고 있었어요. 숲 근처에는 인간 부족이 살고 있었죠. 어느 날 밤 숲속에 절름발이 호랑이 휘역하니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마을 사람들의 사냥기로 크게 으르렁거리며 마을을 공격했죠. 쉬역한의 신복인 타바퀴라는 자칼이 그를 따랐어요. 쉬역한은 사람을 잡아 빨간 불꽃 위로 뛰어오르며 커다란 목소리로 으르렁거렸죠. 락샤가 새끼들과 함께 동굴 밖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비겁한 호랑이로군.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인간을 사냥하다니. 절름발이가 된 후로 어떻게 사슴 사냥을 할 수 있겠어? 그에게는 오로지 화상 입은 다리만 있는 것 같군요. 으르렁 소리가 멈추자 숲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늑대들이 이야기하고 있을 때 덤불이 흔들거리는 것이 보였어요. 아빠 늑대가 뛰어가 그 자리를 살펴보았죠. 사람의 아이? 아기는 마을에서 빠져나와 늑대의 동굴로 기어왔어요. 아이를 내 곁에 두고 내 새끼처럼 길러야겠다. 이름은 모글리로 해야지. 락샤, 늑대 무리에서는 사람의 아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내가 알아서 할게요. 타바퀴는 동굴 뒤에 숨어서 쉬어칸에게 사람의 아이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쉬어칸은 곧 동굴에 도착했죠. 사람의 아이는 내 먹잇감이지. 나에게 넘겨라. 저리 가, 이 절름발이 겁쟁이야. 얘는 내 아이다. 털끝 하나도 건드리지 못하게 할 테다. 화상 입은 호랑이 쉬어칸은 분노하는 엄마 늑대를 보고는 그 자리를 떠났어요. 언젠가 저 아이는 내 발과 이빨 아래에 있을 것이다. 다음 날 늑대 부부는 모글리를 늑대 무리에게 보여주었어요. 기나긴 논쟁 끝에 바귀라의 동의로 늑대 무리는 모글리를 받아들였지요. 바기라와 발로가 아이에게 숲의 규칙을 가르치기로 하자. 아이는 다 자라면 부족에게 돌아가야 해. 모글리는 숲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며 자랐어요. 발로는 모글리에게 정글의 전통을 가르쳤어요. 동물들의 언어로 말하는 법을 가르쳤지요. 또 발로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꿀을 모으는 것과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었어요. 바귀라는 스스로 방어하는 법을 가르쳤어요. 사람에 의해 키워진 바귀라는 모글리에게 인간의 성품을 유지시켜줄 수 있었죠. 그래서 언젠가 자신과 같은 사람에게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교육을 했어요. 곧 모글리는 숲을 좋아하게 되었어요. 모글리는 늑대 형제들에게 사랑을 받았죠. 곧 모글리는 숲에 사는 모든 동물들과 친구가 되었답니다. 몇 년이 지나고 늑대 무리의 우두머리인 아켈라는 더 이상 이전처럼 사냥을 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쉬역하니 이런 아켈라의 약점을 이용하기로 했죠. 젊은 늑대들아, 지금이 늑대 무리를 이끌 때다. 아켈라를 대장 자리에서 끌어내라. 사람의 아이를 내게 다오. 그렇지 않으면 너희 영역에서 사냥을 하면서 너희들에게 뼈 한 조각도 주지 않겠다. 젊은 늑대들이 아켈라에게 우두머리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말했어요. 모글리를 쉬역한에게 준다면 너희는 겁쟁이다. 모글리를 보내주어야만 나는 우두머리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에 동의하겠다. 바귀라가 이 회의의 내용을 들었어요. 모글리, 지금이 쉬역한에게 자신이 있을 자리를 보여줄 때야. 싸울 때라고. 하지만 나 혼자 어떻게 쉬역한과 싸우지? 무리 전체는 지금 쉬역한 편인데. 사람들 마을로 가서 빨간 불꽃을 가져와. 그 꽃으로 겁을 주어서 쫓아내. 지금이라도 숲을 떠나서 사람들과 사는 게 낫겠어. 모글리는 바기라와 발로를 끌어안고 난생 처음 울었어요. 곧 모글리는 발로의 배 위에서 잠이 들었지요. 그들은 나무 위에서 잠이 들었답니다. 원숭이 무리가 모글리를 보고는 데리고 가버렸어요. 이 원숭이들은 숲에서 법도 지키지 않고 사는 정신나간 동물들이었죠. 발로와 바귀라가 잠에서 깼을 때 그들은 모글리가 마을로 떠났다고 생각했어요. 원숭이들은 숲속 나무를 통과해 모글리를 끌고 갔죠. 곧 모글리는 주위를 알고 있는 솔개의 칠을 발견했어요. 모글리는 칠에게 새의 언어로 말했어요. 발로와 바귀라에게 원숭이들이 자신을 데려간 장소를 알려달라고요. 꿀꿀꿀꿀꿀꿀꿀꿀. 조용히 해. 새로운 속임수로군. 우리는 너에게 모든 속임수를 배우고 싶다. 동물들 모두를 제어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면 우린 곧 숲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칠은 발로와 바귀라에게 모글리가 납치된 사실을 이야기했어요. 그 원숭이들이 모글리를 콜드라이어에 감춰줬어. 그곳은 숲 안에 버려진 도시야. 그 원숭이들은 교활하고 위험해. 우리들만으로는 싸울 수가 없어. 카에게 도움을 청해야만 해. 그들은 카라는 뱀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설득했어요. 그들은 모두 페어로 갔어요. 원숭이들은 모글리를 커다란 돔 아래에 숨겨두었지요. 바귀라가 먼저 그곳으로 들어갔어요. 바귀라는 원숭이들을 물어서 멀리 던져버렸어요. 하지만 원숭이들은 너무 많아서 수적으로 우세했죠. 연못에 숨어! 내가 이 미친 녀석들을 상대해주지! 발로는 원숭이들을 이리저리 던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곧 원숭이들의 수가 훨씬 많아졌죠. 원숭이들 모두 배 위에 앉아서 발로를 때렸어요. 카가 나타나 쉬하는 소리를 냈어요. 원숭이들은 모두 겁을 먹고 나무 위로 올라갔죠. 카는 모글리가 있는 돔을 부수고 그를 풀어주었어요. 아, 와, 맛있는 고기로군. 아니야! 카, 그 아이에게서 눈을 떼! 카는 또아리를 풀었어요. 그러고는 원숭이들에게 최면을 거는 춤을 추기 시작하더니 원숭이들을 데리고 멀리 가버렸어요. 이 숲은 더 이상 내가 있을 곳이 아닌 것 같아. 곧 숲을 떠나야겠어. 모글리는 바귀라와 발로에게 작별의 인사를 하고 마을로 떠났어요.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모글리를 보고 두려워했어요. 이 아이는 숲에서 왔다는데 사기꾼 같아. 우리를 마법으로 홀릴 수도 있어. 순진한 아이 같아 보이는데 너희들은 왜 그런 추측만 하는 거야? 이리 오렴 얘야. 나와 함께 있자. 곧 모글리는 마을에서의 생활에 친숙해졌어요. 모글리는 그들의 언어도 배웠죠. 마을 사람들은 모글리에게 소를 치는 일거리를 주었어요. 바귀라와 발로가 산에서 모글리를 만나기도 했죠. 그러던 어느 날 회색빛 늑대가 모글리를 만나러 왔어요. 늑대 무리가 위험에 처해 있어. 쉬어칸이 늑대들을 하나씩 죽이려고 해. 너희들은 나를 쉬어칸에게 먹이로 주려고 했어. 그런 너희를 내가 왜 신경 써야 해? 우리에겐 같은 피가 흐르진 않지만 어머니는 우리를 형제처럼 키우셨지. 우린 어머니의 복수를 대신해야 해. 뭐? 우리 어머니? 어머니는 쉬어칸과 싸우다 돌아가셨어. 쉬어칸이 너를 찾아 동굴로 왔지만 어머니는 절대 말씀을 안 하셨지. 충분히 알겠어. 쉬어칸을 이대로 두어선 안 되겠군. 모글리는 쉬어칸이 숨어있는 협곡으로 소를 끌고 갔어요. 모글리는 소를 타고 있었지요. 협곡에 도착하자 무리의 진짜 대장인 아켈라가 함께 했어요. 반대편으로 소들을 데리고 가. 나는 여기서부터 달리면서 나머지 소들을 몰고 갈게. 쉬어칸은 함정에 걸려들 거야. 계획대로 그들은 소들이 쉬어칸을 향해 달리도록 내버려 두었어요. 협곡 전체가 소들의 발구르는 소리로 진동하기 시작했죠. 천둥 같은 발굽 소리를 들은 쉬어칸은 좌우로 도망갈 곳을 찾았어요. 하지만 협곡의 벽은 쭉 뻗어 있었고 도망갈 곳은 없었죠. 소들이 화가 나서 달려왔고 비틀거리며 쉬어칸을 넘어다녔어요. 황소가 쉬어칸을 진흙 속으로 밀어넣었어요. 황소가 쉬어칸을 치었어요. 더 이상 달릴 필요가 없어졌죠. 모든 것이 끝났어요. 마을의 적, 그리고 숲의 적, 쉬어칸의 최후였죠. 모글리는 쉬어칸의 가죽을 벗겨 늑대 언덕으로 갔어요. 모글리의 어깨에 걸쳐진 쉬어칸의 가죽을 본 늑대들은 모두 승리의 함성을 울부짖었지요. 아켈라는 지도자의 자리를 수여받았고 모글리는 숲을 떠났어요. 곧 모글리는 메수아가 자신의 진짜 어머니임을 알게 되었어요. 그 이후로 숲과 마을은 행복했답니다.